네 눈물은 나의 눈물 그걸 왜 몰라 내 슬픔 나의 슬픔이란 걸 바보같이 왜 몰라주 이 세상 어디에도 나 같은 남자는 없어요 내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은 너의 사랑 하나면 돼 내 이름은 너의 남자